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41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学園祭に行くことが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 학교 축제에 갈 수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감기가 나아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시즈오카에서 신세를 진 켄타에게 감사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41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学園祭に行くことが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 학교 축제에 갈 수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켄타様 お元気ですか? この間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学園祭に行くことが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 次は東京で会いましょう。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켄타様 お元気ですか? この間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学園祭に行くことが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 次は東京で会いましょう。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켄타様 켄타님이란 뜻인데요. 켄타様의 사마 는 이름 뒤에 붙여서 존경의 뜻을 나타냅니다. 켄타산 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죠. 편지 봉투에 받는 사람 뒤에도 이 사마를 붙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겐키ですか? 건강하십니까? 라는 뜻인데요. 오겐키는 원기, 건강이란 뜻이고요. 형용사 겐키 건강의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오를 붙인 표현입니다. 데스 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인데요. 가 붙어서 의문문이 된 거죠. 오겐키 데스까? 라는 말에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나요? 네, 건강합니다. 하이, 겐키 데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신에게는 경어인 오는 붙이지 않죠. 그러니까 오겐키 데스가 아니라 그냥 겐키 데스라고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로 건강하지 못할 때는 에, 마, 네, 그냥 그래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죠. 이어서 안나가 이렇게 썼습니다. この間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요전에는 고마웠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この間는 요전이란 뜻이고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는 고마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과거형을 썼나요? 그냥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말하는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는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를 사용합니다. 안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学園祭に行くことが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 학교 축제에 갈 수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라고 썼는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学園祭 는 학교 축제이고요. 니는 조사로서 이동의 방향, 그러니까 가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끄는 이키마스 갑니다의 사전형인데요. 동사의 사전형 이끄에 고토를 붙이면 이끄고토 가는 것이 돼서 동사가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데키테는 できます. 가능합니다란 가능 표현의 동사가 태형이 된 것이죠. できます가 태형인 できて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태형은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楽しかった는 형용사인 楽しい 즐겁다의 과거형이고요.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 연습해 볼까요? 学園祭に行くことが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 안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次は東京で会いましょう。 다음은도쿄에서만납시다라는뜻인데요 次 는다음이고와는주제를나타내는조사입니다 도쿄 는잘아시는것처럼일본의수도고요 네 는장소를나타내는조사입니다그리고 아이마쇼 는만납시다라는뜻인데요만납니다는 아이마스 입니다마스부분을 마쇼 로바꾸면권유하거나제안하는의미가됩니다 그럼아이마쇼가만납시다라는제안이되는거군요 네그렇습니다자그럼제40일과대화내용다시한번들어볼까요중요표현은 학연사에行くことが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 학교축제에갈수가있어서즐거웠습니다입니다 健太様お元気ですか?この間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学園祭に行くことが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次は東京で会いましょう。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까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설명해주십니다오늘은가능표현인行くことができます갈수가있습니다를배웠는데요자세히설명해주세요 私が教えましょう 선생님이이렇게설명하시네요동사의사전형에 ことができます 수가있습니다를붙이면가능표현이됩니다 ことができます 를사용해서저는갈수가있습니다라는문장을만들어볼까요저는 私 이고요갑니다는 行きます 인데요사전형은 行く 입니다여기에 ことができます 수가있습니다를붙여서 私は行くことができます 저는갈수가있습니다라고합니다부정형은 できます 부분을 できません 으로바꾸면됩니다저는갈수가없습니다는 私は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 이라고합니다제35과에서배운동사의가능형기억하고계시나요 行きます 갑니다의가능형은 行けます 갈수있습니다입니다行くことができますは거의같은의미지만요行けます가더편한사이에사용하는느낌이있습니다 여기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오늘은상쾌함을나타내는표현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끼리 스끼리는스끼좋아하다와관계가있나요 네발음은좀비슷하지만요전혀관계가없습니다 스끼리 는방에물건이없는상태등을나타냅니다피로나고민이사라져서기분이좋은상태도 스끼리 라고합니다기분이좋은상태를나타내는비슷한표현에는이런것도있습니다 사빠리사빠리 는시원하게세수를한경우등에사용을합니다 의성어의태어오늘은 스끼리 와 사빠리 를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들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사쿠라씨의할머니께는메일이아니라편지를썼어일본어는원래세로쓰기를한다고하는데오른쪽에서왼쪽으로쓰는것은어려웠어나중에사쿠라씨에게봐달라고해야지 네제40일과공부어떠셨는지요오늘의중요표현은 학연사에行くことができて楽しかったです 학교축제에갈수가있어서즐거웠습니다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안나가대학교에서연수여행을갑니다많이기대해주세요